양도 흐느끼는 쓸쓸한 하얀 저녁 나 홀로 외로이 슬픔에 몸 내인다 어머님의 자장가 곱게 곱게 자랐건만 여기는 타향하늘 내려온 거리 그 언제나 내 고향 찾아서 웃으며 가나 색등 불꽃 푸른 네온이 좋다지만 조각달 비춰주는 고향 달만 못 다르라 애타도록 불러도 대답 없는 어머님 여기는 타향하늘 낯설은 거리 내온 불피는 고향 그리워 목매